구원파가 만들고 구원파 아닌 사람들도 같이 들었으면 좋겠는 우리는 구원파다 13번째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인사 부탁드립니다. 아, 뭐 첫 번째 시간도 아닌데 이렇게 어색하죠? 안녕하세요, 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태종입니다. 저 지난주에 저 북미에서 비행기 타고 날아오셨죠, 게스트 분께서. 예, 예. 오늘은 유럽에서 날아오셨습니다.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럽 독일에서 온 박형재입니다. 아,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유럽에서 온 박형재님을 모시고 일부 진행할까 합니다. 자,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합니다. 개홍 씨부터. 예,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질문을 받으면 좋다고 해야 될지 나빠야 되고 따고 해야 될지 항상 헷갈리는데, 지난주 같은 경우는 시작할 때 저희가 이제 저번 방송할 때 전국 모임 얘기를 좀 드렸었잖아요. 네, 그랬죠. 이게 전국 모임이라는 게 엄청 대단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하는 시간들이 이제 좀 이어졌는데, 저번이 수원에서 그런 일이 좀 있었거든요. 물론 다음 장소는 또 공개 못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지금 전국 모임이 계속되는 거죠? 그건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게 얼마나 지속될지 혹은 뭐 매주 갈지 이런 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번 주에는 있었고 내일도, 아, 내일이라는 표현은 좀 안 맞겠죠. 이번 주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고요. 수원 집회도 사람, 아니 식구들이 많이 왔다면서요, 구원파 식구들이. 거의 제가 뭐 정확한 추산을 못하겠는데, 저희 사람 추산하는 방법 아시잖아요. 그냥 온 걸로 머릿수로 계산을 못해요. 과연 간식이 몇 개 나갔냐, 밥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계산하는데 한 1400명 이상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들을 장소가 없어서 옥상에다가 이렇게 차양을 쳐놓고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교회 건물 옥상까지 올라가가지고. 네. 이야, 대단했네요. 많은 사람들이 모이셨고, 그 다음 정말 한 6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는데, 이야. 아, 자리를 안 뜨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상상이 좀 어려우실 거예요. 빽빽하게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거기서 앞에서 얘기하는 것들, 서로서로 얘기하는 것들을 한 6시간 가까이. 이게 사실은 막상 그 안에 앉아 계시면 정말로 그 내용들이나 그 상황에 집중하지 않는 이상은 되게 어렵거든요. 뭐 에어컨 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이렇게 엄청나게 넓게 편안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좁은 자리지만 서로서로 모여서 그에게 들으려는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근데 6시간 진행됐다고 하는데 주로 무슨 내용으로 진행된 겁니까? 일단은 뭐 딴 밖에서 추측하는 것만큼 저희가 뭐 엄청나게 이상한 내용들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희 내부에서도 분명히 혼란은 있습니다. 없다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렇지만 그 혼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 이제 앞으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거는 뭐 유병헌 전 회장님에 관련된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많은 것들에 대해서, 이런 사건들이 지나가고 밖에서 우리를 보는 시선들이 많이 달라졌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결국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밖에서 무슨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는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중에 저희가 조금 선택을 한 건 결국에는 저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는 이 복음에 대한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일들을 어떻게 해나갈 거냐,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진짜로 기본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들이 어떤 거고, 그런 얘기들 플러스 그 다음에 지금 사건을 겪으면서 각자의 마음이 흐트러졌다가 좀 정리된 이야기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시간이 사실은 뭐 진짜 밤도 새울 수 있는 분위기인데 다들 또 먼데서 오신 분들도 있고 집에 돌아가셔야 되니까 한 6시간 정도로 정리가 좀 됐던 것 같아요. 지난번 그 캐나다에서 오신 유자매님 이야기가 그 장소에 있는 것 자체가 감동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날도 계셨어요. 예. 예, 같이 또 뵀어요. 그 의식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또 여러 가지 지역 다 호명하시다가 또 이제 캐나다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번쩍 도선을 드시더라고요. 지금은 이미 캐나다 돌아가서 계실 거예요. 가셨다고 마지막 모습 못 뵀지만 그 전전날인가 한번 뵀던 것 같아요. 이제 보통 이렇게 많이 모이는 이유가요. 뭔가 이 공통점이 있어서 공감하는 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끌리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원파 식구들이 이게 가고 싶고 뭔가 이렇게 모이고 싶고 하는 거는 억지로 안 되는 거거든요. 뭔가 이제 마음속에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자체가 이 구원파의 가장 특징인 것 같아요. 이런 얘기들이 있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일반 상식적으로는 흩어져야 되는데 근데 자꾸 여기 가면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느꼈던 걸 남이 대신해주는 이런 공감할 수 있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너무 좋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모이지 않나 이런 생각 들어요. 독일에서 온 박형재님께 한번 물어보죠. 독일에서는 어땠습니까? 우리 세월호 사고 이후 모임 식구들 분위기가? 네, 상당히 많이 침울하고 그리고 또 많이 마음속으로 다들 많이 아파하고 그랬었죠.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한국에서 식구들끼리 많이 하는 그런 모임들 이런 걸 통해서 같이 또 힘을 얻자고 많이 이렇게 다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양회가 곧 있죠. 수양회 좀 네.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리 이제 보통 1년에 한 번씩 그 해외에 있는 분들 특히 유럽 분들을 모여서 같이 수양회 하는 시간들이 있는데요. 10월 25일부터 저기 유럽에서 하는데 그때는 각 유럽 쪽 분들은 물론이거니와 한국에서도 오시고 뭐 일본에서도 오시고 특히 이번에는 그 가나 아프리카 가나 전도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초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나누고 합니다. 더불어 필리핀 중국 분들도 좀 초대해서 같이 이번 수양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럽 수양회가 아니라 거의 전 세계 수양회네요. 예, 이제 그런데 이제 한국 분들이나 이제 외국 분들은 유럽에 거주하지 않으신 분들은 거리적으로 또 시간적으로 멀어서 이게 쉽게 참석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도 일부 몇 분들이 오셔서 자리를 같이 해주심으로써 또 그분들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가셔서 그 내용들을 공유해주시고 해서 같이 교제장을 이렇게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서도 좀 많이 가시려고 준비하시는 것 같다. 예. 그러니까 좀 뭐 전국 모임이라고 아까도 좀 잠깐 소개를 드렸지만 이거랑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거를 이제 일주일이라는 기간 동안 더 집중해서 하느냐.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희가 수양이라고 부르는 거의 취지는 딱 두 가지잖아요. 정말로 많은 형제자매들이 그 한 시간에 한 곳에 모여서 지금까지 지내왔던 일들. 앞으로 해나갈 일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것과 성경이라는 그 주제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보는 시간들 그거라고 따지면 사실 전국 모임 취지나 지금 수양회 취지는 많이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모임들의 취지가 이거에서 벗어난다는 생각 많이 안 들거든요. 이번에 근데 좀 독일 같은 경우는 또 연결이 되면 또 독일은 워낙에 풍광이 좋기로 또 유명해서 많이들 기대를 하시는 것도 좀 있고요. 독일도 명칭이 수양회인가요? 성경 탐구 모임으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 유럽 성경 탐구 모임 매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진짜 좀 가보고 싶다는 마음도 많이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는. 저도 굉장히 가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서 팟캐스트를 하는 건 어떻습니까? 저야 좋지만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지금 점점점 안 보이십니까? 예, 가보고 싶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태종 씨, 그 언론 중재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네, 이제 언론 중재 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인 게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이제 저희가 보니까 한 60건 정도를 이제 제소를 해서 병합하고 뭐 해서 이제 한 40여 군데로 해서 이제 처리가 됐거든요. 근데 2주 안에 1,000건이 접수가 될 겁니다. 1,000건이 또 접수됩니까? 네. 와. 이제 드디어 5월로 넘어간 거죠? 아니요, 이제 4월 거. 4월 거가 아직도 1,000건이나. 네. 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접수가 되는 거라서. 이것도 언론사 상대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패널 상대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패널 상대는 언론중재위에서는 안 되고 그건 이제 개인으로 별도로 민사나 형사로 가야 됩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지금 60건 하는 것도 이렇게 바빴는데 이제 1,000건이 되니까 아마 제 생각으로는 제 혼자는 못하고 이 이제 대리인을 여러 명으로 해서 동시 진행으로 여러 건이 이제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좀 힘드실 거는 같아요. 바빠 스케줄이나 이런 걸 잡는 게. 이제 언론들을 거의 뭐 매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언론 중재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네.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있지만 방통위에서도 좀 제재를 가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던데. 제가 오늘 기사를 조금 잠깐 보긴 봤는데 TV 조선 관련된 좀 기사였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제재들이 지금 방통위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시고 실제로 지금 종편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만 이상하게 느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종편을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는 종편은 정말 일부 뭐 화제가 되는 드라마 뭐 약간 이런 이슈되는 것들만 좀 쳐다봤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사건 이후에는 시사 프로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무슨 얘기를 또 무슨 헛소리를 떠드나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대응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러다 보면 저희 것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저희 것 말고도 다른 기사를 다루시는 것도 보게 되거든요. 진짜로 좀 심하다는 생각 같은 걸 많이 하게 돼요. 진짜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그래서 방통위조차도 제재를 하려고 하는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저희 그 구원파나 우리 유병원 전 회장 관련해서 너무나 가십거리를 너무 많이 만들었어요. 이게 방송이라고 표현하기보단 어떤 주제를 던져놔도 가십으로 변형시키더라고요. 그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인 것 같아요. 어떤 걸 갖다 놔도 다 가십으로 바꿔내요. 대단한 이것도 참 이거는 다른 방송사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TV조선에서 다뤘던 내용 중에 저희 가장 좀 화내고 사람이 여러 가지 사건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도덕성에 대해서 사실이 아닌 걸 가지고 사실처럼 얘기했을 때 사람 굉장히 큰 피해를 받거든요. 근데 그중에 유병원 전 회장님에 관련된 얘기 중에 여자 관계라는 부분을 가지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걸 가지고 굉장히 더럽게 표현을 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맨날 표현하는 건 우리는 직접적으로 얘기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체액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이렇게 언급하기도 부끄러운 부분을 네. 너무 떠들었어요. 마치 본인들은 우리는 확정적으로 이런 얘기는 안 했다. 하지만 내용 들어보면 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표현을 해놓고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조금 그 기사를 보면서 조금 어이가 없었던 건 사실은 그냥 일반적인 그 일반적인 기준만 있으면 그런 게 보이잖아요. 이 종편 봤을 때 누가 그런 걸 못 느낍니까? 솔직한 얘기로. 근데 몇몇 의원분들은 못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언론중재위원 안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니까. 아, 그건 좀 기준 잣대도 다른 방송국이랑 TV조선에 대한 잣대는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좀 많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거라고 믿고 이 대한민국 살아가고 있지만 조금 경 씨 개선 될 겁니다. 돼야겠죠. 예, 그만 흥분하시고요. 예, 뭐 이 정도까지만 흥분하겠습니다. 계속 하면 많이 흥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좀 화를 내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예. 뭐 우선 저도 좀 위로를 해주자면 몇몇 패널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고소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을 했거든요. 뭐 극단적으로 저는 누구랑 지금까지 소송을 해서 뭐 패소한 적도 없는데 제가 이 정동선 목사를 명예를 훼손해가지고 패소를 해서 뭐 벌금이 200만 원이 나왔는데 제가 실직자라서 뭐 지금 만 원도 못 받고 있다 막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 진짜 이거 좀 화나겠시겠는데요. 뭐 제가 그래서 제소를 했고 그래서 이번 주가 아니고 다음 주 월요일 날 고소자 조사를 한 번 더 해서 이미 피고소인은 조사를 우선 한 번 받았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좀 책임을 묻고 민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언론사랑 뭐 개인 패널들이랑 해서 결과 나오는 대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구원파 그 어느 누구에게도 명예는 없었습니다. 태종 씨뿐만 아니라 네. 슬프지만 이제 찾아야죠. 그렇죠. 찾기를 바랍니다. 그 이렇게 금전적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는 거죠? 예, 당연히 뭐 금전적으로도 이제 피해 보상을 해서 그게 인정이 되면 다 받을 수 있고요. 알겠습니다. 기쁜 네.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네. 예, 조금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죠. 네. 저희 팟캐스트 리뷰 제일 즐거운 시간인데 태종 씨 그 젊은 시절에 친구가 이메일을 보내왔습니까? 네네 친구는 아니고요. 예. 제 선배인데 팟캐스트를 듣고 이렇게 장문의 편지를 보냈더라고요. 거의 마음이 굉장히 찡하도록 이제 수양해 왔다가 중간에 이제 돌아가서 아 지금 미국에 있다고 그랬죠. 예, 예.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모임에 나서 나오는 이 건강을 관리하는 메시지를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병을 한번 고쳐보겠다라고 굉장히 굳은 결심을 했는데 이분이 간염에 걸리셔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앓고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 여기서 치료받다가 이제 미국을 가게 됐고 이제 거기서 살게 됐는데 모임에서 나오는 그 건강관리법으로 한번 해보겠다 하고 이제 지금까지 관리를 해서 10년 이상을 했는데 지금은 거의 피가 정상으로 돌아왔대요. 오. 아직 간염에 대한 항체는 안 생겼는데 그리고 이제 이번에 동수 씨 얘기를 들으면서 녹차를 하루에 이제 6봉까지 이렇게 늘렸고 그러다 보니까 몸이 지금 이런 이렇게 세월호의 일로 굉장히 많은 이제 좀 스트레스나 과로나 이런 것들이 왔는데도 정상적으로 유지가 돼서 지금은 나중에 꼭 이렇게 항체까지 만들어서 한번 이 우리의 이 건강 관리법이 정말 효과가 있다라는 걸 자신이 입증해 보이겠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참. 오, 다행이네요. 굿센 각오네요. 네, 이제 모험 같은 거죠. 자기 몸을 걸고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일만큼은 그 누구도 함부로 평가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좋다고 거의 뭐 피 혈액 검사를 해서 이번에 수양회 때 와가지고 검사하고 왔는데 이메일로 통보를 받았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정상에 가깝다고 그럽니다. 다행입니다. 저희 팟캐스트를 자주 듣나 보죠? 뭐 한 회도 안 빼고 다 듣는 것 같아요. 우리 독일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희 팟캐스트가 인기는 있나요? 인기 대박입니다. 첫 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자마자 떴습니다 하고 알리는 분들도 계시고 예, 그래서 굉장히 아주 그 인기가 많고 특히 그 금년 무더운 여름에 그 여러 가지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악과 시로 사람들한테 위로의 시간을 너무 줘서 더욱더 좋았던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거를 그 라디오처럼 틀어놓고 잠을 드는 그런 고요한 달콤한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네. 아, 다른 식구들도 많이 듣나요? 네,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듣고 그런 얘기를 이제 차 한잔 하시면 하면서 늘 얘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뭐 진행자 하신 분들에 대한 뭐 캐릭터도 주섬주섬 얘기도 하고 그렇죠. 한번 들어볼까요? 누가 제일 인기가 있습니까? 아유, 무섭네. 목소리는 조기웅 씨가 목소리가 가장 좋다라는 평이 많았고 감사합니다. 네. 이대종 씨는 워낙 그 유명하신 분이라 예. 원래 인기가 많았고 진행자분은 구원파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분들도 계셨고 어떤 분이 그랬다면서요, 태종 씨에게. 예, 우리 진행자님 빨리 구원 받았으면 좋겠다. 예, 그런 문자도 최근에 받았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 번 해명을 했는데도. 그러니까. 예,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죠. 네. 굉장히 재밌게 잘 듣고 있어요. 예. 뭐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좀 조금 갈수록 더 커지는 것 같긴 해요. 이제 이왕이면 더 좋은 내용으로. 근데 그건 확실히 우리의 한계고 우리 없는 데서 뭐 만들 수는 없고 좋은 게스트를 어떻게 섭외하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 특별한 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잠시 후에 그분과 함께 2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